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유민, 예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인레이 토크를 네.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셨는데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곡은 예전에 저희 우리 시즌1의 그 오프닝송이었던 오화평 트리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 오화평 씨가, 사람들이 오화평 트리오가 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재즈 피아니스트 분 성함이 오화평이었더라고요. 그분 형제분들인 트리오로 해서 통한데. 이거 성함 되게 특이하시죠? 네. 그래서 오화평 씨와 진이라는 분이 이제 같이 함께 콜라보로 부르신 찬양인데요. 피스 앤 진이라고 합니다. 피스 앤 진이 부른 I Hear the Welcome Voice 듣고, 릴레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오화평 엔진의 I Hear the Welcome Voice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릴레이 토크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처음이죠. 네. 네, 아.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너무나 멋있는 분을 추천하셨네요. 네. 이현종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본인 보고 소개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본인이 소개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아, 제가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이제 6년 차, 이제, 살고 있는 이현종이라 합니다. 네. 네. 6년. 6년. 네. 저보다 두 배는 더 사셨네요. 아. 제가 이번 8월 달에 이제 3년 차거든요. 지금도 지겨운데, 6년이면. 아직도 멀었다. 아니, 근데 옛날에 처음 이 나라 왔을 때, 네. 제가 한 1, 2주 됐을 때, 이제 한국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티에서 만났는데, 오신 지 얼마 됐을 때 두 달 됐다는 거여서 너무 부러운 거야, 두 달이. 아니,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느새 10년이 지났네요. 네. 이현종 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냥 온 지 몇 년 차밖에 안 됐다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외에 좀 본인에 대해서 좀. 네, 저는 지금 뭐 AUT에서 지금 어카운팅이랑 파이낸스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영주권 따기 위해서 이제 제가 랭앤 모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코디스 호텔. 네. 이름 바뀌었어요? 네, 네.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디스라고. 근데 같은 그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이에요. 그냥 이름만 이제 랭엠에서 그냥 코디스, 거기서 제가 셰프로 1년 동안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제가 AUT에 가서 이제 어카운팅이랑 파이낸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멋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로 이 나라 그쵸. 처음 지금 이제 네. 힘들어졌잖아요.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요리로 많이 영주권을 따신 분들이 계시는데, 영주권을 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쪽 일을 안 하려고 하세요. 네, 말은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영주권 따고 사람들이 영주권 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 라인에 들어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주권 따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못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싫다고 하던 그 요리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도전, 그 시도하신다는 게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변화를 다 겪지 않으셨나요? 예준 씨도 원래 요리였고 요리 네. 졸업했는데 네. 지금 또 음향이랑 영상 쪽.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더 하고 있고 네. 유민 씨는 제가 맨날 헷갈려요. 파마시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파마시 테크니션이라고. 테크니션. 왜 네. 테크니션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네. 네. 원래 바꿨죠. 그 호텔 경영. 네, 호텔 경영.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는 뭐 다들 비슷한 활동을 네. 다 하셨네요. 저도 이제 웨딩 이벤트에 있었다가 네. 환희사가 된 거고. 다들 비슷비슷비슷한 오늘은 이 얘기로 딱 시간을 딱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곡 듣고 우리 또 본격적으로 릴레이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히즈 가든의 주를 바라보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로선이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네. 멈춰선 이곳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외로움에 나 지쳐만 가네. 함께 흘러가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나 지쳐만 가네 선택이란 갈림길 의지할 사람 없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 나 찬양하리라 가든의 줄을 바라보네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현종 씨는 회계학이잖아요. 네네. 원래 숫자 좋아하세요? 원래 숫자를 좋아하기보다 저는 아버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 아버지가 은행에서 계속 일을 하셔갖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은행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어디 은행에 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디 솔로몬 은행이나 지금은 막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근데 저축 네, 상호 신용 네, 은행 네, 상호 신용 금고 막 이런 거 이제 막 유행할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오래 일하셨어요. 솔로몬에서? 네네. 솔로몬 은행이랑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건설 회사 쪽에서 이제 재무 쪽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왜냐면 예준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네. 때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뉴질랜드로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유민 씨한테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도 솔로몬 저축은행이 있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고등학생한테 상호신용금고는 솔직히 좀 낯설어요. 그쵸? 아, 중학교 때 네. 왔어요. 중학교. 아, 중학교 때구나. 아, 저도 부모님이 다 은행원 출신이세요. 어?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근데 전 숫자가 안 치네요. 진짜 숫자를 너무 싫어해요. 네. 지금도 제일 힘든 게 막 그 GST니 뭐 세금 뭐 소득세신고니 뭐 회계사님은 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는 이건 무슨 별나라 이야기가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줄어드나요? 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모르겠고 일단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겠죠. 아 근데 진짜 회계학 네. 힘들어요? 아 근데 저는 회계보다도 저는 파이낸스 그러니까 막 저는 인베스터먼트 뱅크 막 이런 데 가고 싶어서 네,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연관돼 있어서 어카운팅을 해야죠. 네, 필수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카운팅은 제가 좀 따로 이제 다시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다고 네. 들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시험이나 뭐 어사이먼트나 이런 게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저는 제 발로 다시 공부 다시 들어가는구나. 7월달에 다시 공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뭔가 엔터테인먼트 쪽이잖아요. 약간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정말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가시니까 저는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그게 아니라 다음 곡이 이제 온맘 다인데 온몸 다. 우리 몸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온몸 다라고 했어. 아무튼 네. 네. 그렇구나. 그 회계학은 몇 년 과정이에요? 보통 이 나라 대학 종교과정 똑같아요. 3년. 3년? 네, 3년. 어떤 과정은 막 7년, 8년 막 이런 것도 있다고. 막 그런 특수학과지 않을까? 막 아키텍처나 아니면 막 의대나 여기는 이런 쪽. 대학이 네. 과마다 졸업 그 연도가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3년이구나. 네. 그 후에는 바로 이제 회계사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런 대학 졸업장 딱 이제 받고 이제 회계사로 이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나라는 그게 CA라고 있잖아요. 차티드 어카운트. 네. 이제 그거를 따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길어지겠죠. 일을 하면서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히즈가든의 온맘 다해 듣고 오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네, 히즈가든의 온맘다에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현종 씨와 릴레이 토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끌고 왔잖아요. 말이 릴레이 토크지. 근데 전부터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었어요. 지금 또 하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워낙 바빠가지고 안 된 좀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 그냥 밤 11시였나요? 10시였나요? 11시에 11시에 나와라. 네. 아, 왜냐면 되게 지금 공부 말고도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는데 아 정말요? 네. 뉴질랜드에는 아직 없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공부하시면서 그게 가능하신가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알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클리닉 조언을 주면서 알게 됐는데 정렬이 됐다. 정렬? 뭐라고 해야 되지? 열정. 열정. 오늘 다들 말들이 다들 오늘 왜 이러지? 열정. 아, 정렬은 여자친구한테 그쵸. 해야죠. 19분 방송 아니죠? 아, 갑자기 퇴근 시간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사업을 소개하기보다는 네. 그런 열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또 왜냐면 네네. 좋은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걸 또 나눌수록 또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일단은 뭐 그래도 간단하게. 네. 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그냥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비즈니스인데. 이미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에는 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IT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헬스케어 쪽으로. 아무래도 뉴질랜드 사람이 키위들이 뭐 자기 헬스케어 건강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인터뷰도 많이 다녀본 결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이 나라는 그런 소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이거면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처음 봤을 때 되게 네.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가슴이 작은 거지 배가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이분은 배가 안 나오고 가슴이 큰 거예요. 아, 몸이 되게 좋으신데요. 되게 부러운데. 아무래도 저희가 헬스케어 회사니까 그래도 저희가 보여지는 게 그 회사 정책 중에 하나도 저희 전 직원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아. 네. 아무래도 나도 좀 그런 게 들어가면 아 저는 못 들어가겠네요. 운동을 끊어놓고도 지금 한 달째 못 갔어요. 저도 지금 CT 피트니스 끊어놓고 200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네. 비즈니스 지금 구상 진행 중이신 네네. 사업을 네.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됐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초반에는 제가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거 이렇게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뭐 완전 헬스케어는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그거 텀블러 사업이었거든요. 텀블러. 네, 텀블러인데 이제 그 뚜껑 위에 이제 크레딧 카드 칩을 박아놔서 굳이 사람들이 카페 갈 때 이제 크레딧 카드나 그런 거 들고 갈 필요 없이 텀블러 하나만 들고 가 결제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커피 마시고 텀블러 안에 담아서 할인 받고 이런 거를 구상하려 했는데 제가 좀 그때는 사업이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실패를 한번 했었어요. 아, 실패까지 했어요? 네. 시도를 했고. 네, 시도를 하고 이제 컴퍼니까지 세우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네.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네요. 네. 이제 근데 왜 망했어요? 망했네요. 아, 나 궁금한 게 네.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면 그 텀블러 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할 그런 솔루션을 못 찾았어요.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원래 요식업을 해서 되게 카페에서 되게 많이 일을 했는데 요즘 중국 분들이 이번에 뭐가 생겼냐면 페이스페이라고 얼굴 보여줘야 돼요? 이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얼굴만 해도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앞에서 보이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비밀번호인 거예요. 그럼 띡 하고 결제가 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핸드폰도 얼굴 인식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밤에 일어났을 때 안경 벗으면 더더욱 얼굴을 제대로 대라고 막 이러고. 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녹화 시간도 기록을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뭐 그거를 일부러 도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CCTV처럼 녹화도 돼서 누가 도용을 정확히 하려고 했는지도 다 보이고 그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다이어트해서 얼굴 살 빠지거나 막 성형해서 쌍꺼풀 생기면은 그런 건 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성형에 업데이트하는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 옛날 얼굴을 갖다 대세우기로 했어. 그렇네. 아, 근데요. 네네. 그런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 사업은 정말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진짜 엄청 막 거리를 막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 막 제가 준비해왔던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서 산책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헬스케어라는 게 갑자기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서 그때 구글링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관련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헬스케어가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아티클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면 헬스케어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헬스케어로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죠. 그때 힘들었을 때 방황을 했던 배회를 했던 거죠. 네. 그때는 네. 뭐 하나님 붙잡진 않았어요? 아, 전 정말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진짜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원망도 엄청 많이 했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냅두실까?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실패가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자양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연단을 좀 많이 시키신 것 같아서 그 당시 때는 제가 몰랐었죠. 아. 그냥 힘들었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또 노래 한 곡 아마 이 곡이 지금 저희 현종 씨한테 딱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디사이플스의 내일을 마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은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거 힘들 때 되게 저한테 네. 힘이 많이 들어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내 이름 아시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그 네. 사업 뒤통수 맞아가지고 네, 진짜 네. 다 도망가고 제가 다 뒤집었었을 때 진짜 청담동 한국에서 청담 뭐 강남 이쪽이 항상 웨딩의 메카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왕십리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왕십리 누가 웨딩을 하러 가요. 그렇죠. 이번에도 한국을 딱 갔는데 그 왕십리를 갔는데 지금 왕십리가 엄청 변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오히려 강남보다 지금 땅값이 올라갔다고 더 떠들고 있던데 그 당시 제가 힘들었을 때 갔던 왕십리는 정말 지옥과 같은 아니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내 마음 같은 내 신세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참 아픔이 있는 동네인데 그때 한창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16명 있는 그 사무실에서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일반 그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짐 다 집어넣고 딱 앉아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고 친 걸 내가 뒤집어 쓴 건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은 뭐, 그 당시에는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구절 말씀이 있었는데, 시험을 달기역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이 인내가 되고 그 인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삶에 쓸모없는 거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좀 밝은 분위기로. 아, 제가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열정이 대단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열정 대단하신 분 여기 또 한 분 또 있어요, 저기. 예준 씨. 누구 저요? 네. 지금 저요? 왜요? 정말 한 열정해요. 제가요? 저희 이제, 저희 방송국에 이제 음향 녹음실이 있고 네. 촬영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거 다 본인이 한국 가서 다 본인 사비로 사온 거예요.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약간 김치국 드링킹이라고. 뭔가 저는 약간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 좋아해서. 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감각도 네. 뛰어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예준 씨는 저도 모르는 저 자신을. 예준 씨는 갑자기 요리해서. 아 이제 저도 요리를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이 좋아했고 되게 사랑했던 직종이었고 또 이제 한참 대회 준비도 많이 했었고 되게 유명한 이제 셰프님들이랑도 같이 했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은 파티 플래너랑 무대 디자이너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린 나이 때 책을 읽다가 뭘 봤냐면 파티 플래너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향부터 뭐 디자인, 건축, 요리 뭐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본만 알고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 뭐 다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어린아이 때 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일을 해봐야 되는 줄 알고 아 그러면 이거 되게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해서 어린아이 때 뭐 해야지 했는데 딱 공부 필요 없는 게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씨? 필요가 없긴 하죠, 요리사가. 칼질만 잘하면 되니까. 아니, 제가 요리,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고, 그때 당시 생각에서는, 뭐, 그 요리에 별거 있겠어? 라는 그냥 생각에 뛰어들었던 게 처음 요리였고, 제가 처음 사회로 나와서, 이제 의지할 거는 요리밖에 없었던 거니까, 하다 보니까, 또 요리가 너무 재밌어서 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헤드셰프도 달고 하는데 나중에 돼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요리를 했던 이유가 사실 무대 디자인이랑 파티 플래너를 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요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고 사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나?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냥 과감하게 뭔가 했던 거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일을 그만두고 3, 4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무대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무대 디자이너로 무대 디자이너랑 스테이지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M에서 이제 영상이랑 사진 쪽도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음이 부러운 친구예요. 그러네요.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네. 젊음이 부럽다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저희 다음 노래는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 아, 이것도 저희 신청곡이죠. 네. 우리 게스트. 네. 저희 게스트님의 신청곡.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그 네, 어노인팅 주인자 신 듣고 왔습니다. 근데 게스트님 오셔놓고 제가 떠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열정적인 분들의 말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인데. 너무 열정적인데. 아, 좋은데요? 유리 씨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웨딩 이야기 하셨고, 요리 이야기 하셨고, 이제 호스피탈리티에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니지. 아, 호스피탈리티에서 호스피탈로 왔구나. 네. 아재 개그인가요? 저희가 2030, 40이에요. 제가 40 역할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걸로. 어쩔 네, 수 없는 걸로. 네. 네. 네. 뭐. 아, 저는 원래, 뭐지? 상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오. 네, 상대가 뭐예요? 그 이코노믹 마케팅, 막 이런 네, 거 하는. 상대. 거기를 가려고 했다가, 원래 요리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뭘 할 수 있, 그거랑 같이는 못하니까, 그 중간이 호텔 경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도 할 수 있고, 그것 보니까, 페이퍼를 보니까 이제 요리 쪽도 공부하고, 뭐 경제학도 공부하고, 마케팅도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한계점이 보였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 이게 여기가 끝이겠구나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보여서, 다른 거를 더 늦기 전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하다가, 원래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 되게 싫어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과학이랑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다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예, 네, 추천해줘서, 일단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왜냐면 못 하더라 다시 돌아갈 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예, 한번 해보자. 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냥 괜찮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열정. 그 뭐야 한계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봤자 뭐 제너럴 매니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완전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그냥 데스크잡 같은 거 거기까지가 끝으로 보였어요. 본인의 것을 직접 차리던가. 네,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그거였는데. 아니, 본인의 차리는 거는 네. 호스피티랑 상관없이 비즈니스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순간 예. 네, 전.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동감해요. 왜냐하면 저는 요리사 하기 전에 저도 호텔에서 일했었거든요. 프런트랑 예, 네, 프런트. 뉴질랜드에서요? 아니요, 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워커힐 호텔이라고 알죠. 알죠. 저기 바에서도 일하고 이제 휴먼 리소스에서도 일하고 제가 인턴십으로 그냥 간 거예요. 아. 저도 그 호텔 경영학과 아. 출신이거든요. 아. 여기 좀 되게 동점이 다들 많군요. 그러게. 호텔 나랑만 안 맞아. 아 우리는 헬스케어. 어떻게든 느껴 맞춰야 돼. 대형 공감해요, 진짜. 좀 호텔 안에서는 확실히 그 특히나 막 체인 호텔이나 이런데 보면은 좀 아시안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매니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그래서 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과감히 접었었거든요. 하다가. 혹시 막 한국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뉴질랜드에 왔을 때 네. 여기서 이쪽 계통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호스피탈리티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 이 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경력 요즘 이제 이민법이 계속 바뀌니까 경력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두 분은 오지 마세요. 그래요? 굳이 왜? 네, 뭐 그분들이... 근데 저는 한국 호텔에서 일을 해보질 않아서 한국 호텔에 그 친구도 일을... 한국에서 호텔은 일을 안 했어요. 이제 대학 공부한 거예요. 아, 네. 오케이. 근데 좀 이 서비스업은 좀 사명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으면 참 버티기 힘든 직군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이거든요. 내가 노력한 그 들어간 노동 강도에 비해서 그렇게 대우를 잘 받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여기 서비스 직업군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잖아요. 한국은 워낙 갑을 관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인턴할 때 한 달에 10만 원 받았어요. 열정페이라 그러죠. 뭐. 열정이 대단하세요.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얘기 마무리 마저 하겠습니다. 신승희 씨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듣고 오겠습니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네, 신승희 씨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한국은 그런 게 흔하잖아요. 열정페이 막 10만 원 주고 뭐 하고 차값 차비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버스값 진짜 한 달 버스값. 그런데 의외로 뉴질랜드도 열정페이가 있어요. 어디요? 뉴질랜드 요리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리 네. 쪽은 아직도 열정 폐해가 많아요. 특히, 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있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민법 바뀌잖아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이민법이 너무 말이. 네. 좋게 해서 뭐 악덕 업주 때문에 이민법을 바꾼다는 거지. 좀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 다 지금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아예 그냥 스톱하고 학교를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준이 파이팅. 자, 네, 파이팅. 나 솔직히 뭐 현준 씨 같은 경우는 영주권 따고 나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네. 유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제 어렸을 때 와서부터 이제 지금 시민권자잖아요. 네. 시민권자니까 이제 한 건데, 예준 씨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영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한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비용도 본인이 돈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간보다는 아직 어리니까. 되게 어려요 보기보다. 아 진짜요? 몇 살? 이제 20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더 부러운 거야. 부럽다 부러워. 어린 20대 초반인데 벌써 네. 겪을 걸 다 겪으면서 본인이 할 방향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가 게스트인가요? 네. 우리는 그 열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죠. 저는 대단하시네. 다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현종 씨 얘기를. 요리 잘하죠. 요리요?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주로 좋아하는 요리가 뭐예요? 어느 나라 요리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한식 하는 게 제일 여기 좋죠. 저 빼고 셋 다 요리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요? 저도요? 요리 잘한다며요. 잘하나 봐요. 저 한국 가 있는 동안 얘기 들었는데 그때 뭐 겨울에 생각나는 음식? 네 맞아요 맞아요. 듣고 깜짝 놀란 게 유민 씨는 간을 직접 순대 있는 간 네네. 그걸 직접 해서 드신다고. 네 그거 쉽잖아요. 쉬워요? 삶으면 돼요. 네. 진짜요? 네. 나 진짜 나 그거 들은 한 거에서 그거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랬어. 삼겹살 어떻게 굽지?랑 비슷한 거예요. 아 진짜요? 수육 그냥, 삶는 것처럼. 네, 그냥 삶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냥 잡냄새 나지 말라고 뭐 조금 넣는 것뿐. 네. 그래서 그날 막 요리 얘기하는데 막 서로 막 요리 뭐 재료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에 있길 잘했구나. 거기 있었으면 나 둘 사이에 끼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또 주저리. 네, 우리가 항상 릴레이 토크를 하면요. 네네. 갑자기 그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나? 그러게요. 항상 다음 분은 초대 손님을 네네.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제가 친한 형 중에 고경진이라고 하는 형이 있거든요. 네. 그분도 저랑 가는 길이 비슷해요. 막 비즈니스는 아닌데 네. 그냥 이제 파이낸스로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전공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그 형한테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학생 때 네. 진로 상담 같은 거.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일하고 계세요. 폰테라에서. 폰테라에서? 네. 오.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로요? 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 형을 추천해줘. 그 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진로 상담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제가 영주권 받고 나서도 이제 계속 너무 많은 조언을 받아서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게 됐어요. 네. 그럼 나중에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시면요. 네. 저의 목소리가 예쁘신 유민 씨가 소개를. 문자를 하겠습니다. 왜요? 아, 유민 씨 목소리 되게 좋던데? 아니에요. 낮아요, 목소리. 목소리 깔지 마시고. 낮아서. 네, 네. 벌써 또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네, 맞아요. 좀, 짧네요. 짧죠. 네. 한 번 더 할래요? 아, 그럴까요? 뭐 불러주시면 저는. 우리, 아니, 오늘은 또 약속이 있으시다고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뭐 2탄으로 우리 한 번 더, 하실만 하세요? 어때요? 또 처음 녹음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처음 녹음하면서 재밌네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냥 카페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악 듣고 그런 네. 거죠. 그래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네,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또 같이 네. 아, 좋습니다. 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때 또 네. 나누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죠. 퇴근을 네. 해야죠.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휴쌤, 유민, 예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저요? 네. 네. 제 이름은 이현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나